이사 가는 날 장롱을 치웠을 때 그 뒤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물건들을 대하면 참 느낌이 새롭죠. 어느 날 던지고 놀다가 사라져버린 작은 장난감, 또 동전 몇 잎들. 그래서 이사 가는 날에는 예기치 않은 수입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혜입니다. 요즘 시중에 10원짜리 동전이 귀하다면서요. 그 공중전화 한 통 거는데 10원짜리가 4개씩이나 필요하다 보니까 10원짜리 동전이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유통업체들, 그 기업들의 경우는 더 곤란하답니다. 자, 오늘 같은 밤에요. 영화음악 함께 하시면서 서랍 속에서 잠자는 동전 정리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500원만 모아가도 600원으로 바꿔주는 곳이 많다니까 그 10원짜리 유통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좋은 일 아니겠어요? 영화 Streets of Fire 중에서 I Can Dream About You, 댄 알트만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경북 점촌 흥덕동의 고원정 씨 신청곡이었죠. 하이틀의 임형준 씨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최범이라는 아주 친한 형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꿈만은, 서로에 대한 꿈만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이틀의 전기락 학생 정민이, 지연이, 영희랑 같이 듣고 싶다고 음악 신청해 주셨고요. 양정고등학교 3학년 이상봉 학생의 사연도 잘 받아봤습니다. 저번에도 컴퓨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를 시켜가지고 대피를 하셨죠. 참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분도 고맙습니다. 대피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하이틀의 이동아 학생, 대구 과학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곡, 또 하이틀의 이윤정 학생께도 함께 띄워드립니다. 자,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광주 서구 박림 이동의 최지윤 씨가 신청하셨는데요. 최지윤 씨 이 곡 녹음하신다 그러셨죠? 영화 석양의 게임들의 테마요. 로드 스타이거와 제임스 코반이 주연하고 세르지오 레오네가 연출을 하고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맡은, 자, 명콤비들은 다 만났습니다. 그 곡 띄워드릴게요. 석양의 게임들의 테마입니다.

I'm gonna tell the moon about the crying. 전북 이리시 남증동의 양영주양,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김동건씨, 그리고 인선이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하이텔의 민철씨, 전북 남원의 오이현씨, 군대 가는 창고리랑 듣고 싶다고 하셨죠? 김동신씨, 그리고 JS에게 마지막으로 띄우는 곡이라고 하시면서 광주 북구 중흥삼동의 허혜정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보이조지가 부른 크라잉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 어느 분들은요, 저희 FM 영화 음악의 날짜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잠시 저희 날짜 개념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이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실은 11월 5일이라고 할 수 있죠. 11월 5일 새벽 1시인데, 저희 FM 영화 음악은 저희 방송국에서는 이 심야 방송은 그 전날까지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오늘이 11월 4일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11월 4일에 듣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신다면 그것이 그 신청곡이 어제 새벽 1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가는 겁니까? 오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지금은 11월 5일이지만 저희 기준으로는 11월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는 금요일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밤이면 새로운 영화 소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참 아일랜드 영화 접하기 힘든데요. 아일랜드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Hear My Song. 제목이 참 낭만적이죠. 내 노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제목만큼이나 영화의 내용도 참 낭만적이고 뒤끝이 깨끗한 그런 코미디입니다. 아일랜드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미키는 전속 가수가 목을 다치는 바람에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한 사람을 찾아내긴 찾아내는데 그는 25년 전 탈세 혐의로 국외로 탈출한 전설적인 테너 가수 조셉 로크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 가짜였어요. 그것을 감추면서 공연을 하지만 결국 들통이 납니다. 미키의 애인의 어머니가 진짜 로셉 그 진짜 조셉 로크의 옛 애인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녀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키는 여자친구도 또 나이트클럽도 돈도 몽땅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숨어 사는 진짜 조셉 로크를 찾아 나섭니다. 결국은 그를 찾아내서 클럽 무대에 세우죠. 하지만 이번에는 25년 동안 끈질기게 조셉의 뒤를 쫓던 형사에게 들킵니다. 25년 만에 무대에 섰던 조셉 로크. 자, 어떻게 될까요? 잡힐까요? 아니면 또다시 탈출할까요? 아일랜드 영화 Hear My Song. 이 영화는요, 실존했던 테너 가수 조셉 로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감미롭고 부드러운 음색과 깔끔한 무대 매너로 그 여성 팬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런 가수라고 하는데요. 이 Hear My Song은 감독 피터 첼섬의 데뷔작이고요. 아일랜드가 영화의 무대입니다. 그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소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영화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요. 그 몇 편들이 참 다 인상적이죠.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주연한 나의 왼발, 또 나의 왼발을 연출한 짐 쉐리던 감독이 각본을 맡은 오씨. 최근 영화 중에는 이런 영화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에서 볼 수 있는 아일랜드의 자연은 말 그대로 공해 없는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Hear My Song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조셉 로크가 나이트클럽 무대에 25년 만에 서면서 처음으로 부르는 곡, 영화 속에서 띄워드립니다. Hear My Song 중에서 돌아오라 소렌토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리죠. 부산의 안주화 씨, 경남 거제의 사등면 성포리의 오진희 학생, 그리고 부천 수사구 신곡본동의 김승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깨끗한 노래다라는 느낌이 들죠? FM 영화음악 새 영화로 소개해드리는 이노센트 중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 글라우브 미르였습니다. 자, 이 이노센트는요, 미드나잇 카우보이의 존 슐레징저가 감독했는데요.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55년 영국, 미국, 소련, 이 다국적군이 주둔하고 있는 베를린. 이곳에 영국 출신의 전화배선공 레오나드가 발령을 받아서 부임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게 된 곳은 미군 부대입니다. 그리고 말 많고 자신만만한 미국 첩보 장교의 지도를 받게 되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첩보 작전에 말려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나드는 첩보 장교 밥과 함께 술집에 들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에게 춤을 청해온 마리아라는 독일 여인이죠. 이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져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별거 중인 남편이 있습니다. 한때는 독일의 전쟁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폐인이 된 남편은 아내와 레오나드의 관계를 눈치채고 이 두 사람을 협박하죠. 그렇지만 사랑은 살인도 불사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눈이 멀어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토막까지 냅니다. 하지만 경찰이 뒤를 쫓고, 그래서 레오나드는 여자만 남겨둔 채 첩보장교 마베 주선으로 황급히 베를린을 탈출합니다. 자, 그로부터 35년이 흐르고 독일이 통일되는 날, 그 무너지는 베를린 장벽 앞에서 두 남녀는 다시 만납니다. 영화 이노센트는 한마디로 잃어버린 가방으로 화면을 열고 또 끔찍한 시체를 담은 가방을 버리는 것으로 끝을 맺는, 화면을 닫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국 전화배송국 역은 그 나잇역에서 시한부 인생의 청년으로 등장했던 캠벨 스코트가 맡았고요. 캠벨 스코트는 70년에 패튼 대전차군단으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던 조지 C. 스코트의 아들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미국 첩보장교 마비 역은 양들의 침묵 이후 대기만성한 연기파 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맡았습니다. 또 미모의 여인 마리아는 이자벨라 로셀리니가 맡고 있어요. 그녀가 잉글 버그만의 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 이노센트에서는 마치 잉그리드 버그만의 젊은 시절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 영화에 삽입된 곡 한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를 보면 눈이 아주 나쁜 가수가 나와서 무대에서 Oh My Papa라는 곡을 부르는데요. 참 좋은 노래죠. 이 곡을 오늘은 Liz Asia라는 가수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대전의 김서영 씨께 띄워드리는 탑장입니다. 오, ich könnte Ihnen so viel erzählen von meinem Papa. Er war eine berühmte Zirkusclown. Papa wie ein Pfeil sprang hinauf auf die Seile, hoppala hoppala hopp. Er spreizte die Beine ganz weit, dass er ansprang hoch in die Luft und steht auf die Hand, hoppala hoppala hopp. Er lacht da und macht da ganz sacht da und rief hoppala hopp. Er ritt auf die Seil und rief mir zu, hoppala hoppala hopp. Das konnte er machen 12 Mal in mir. Er lachte dazu und fürchte sich nie. Ella hopp, ella hopp, ella hopp, ella hopp, ella hopp, ella hopp, ella hopp, ella hopp, ella hopp, ella hopp, ella hopp. Oh, mein Papa war eine wunderbare Clown. Oh, mein Papa war eine große Künstler. Hoch auf die Seil, wie war er herrlich. Oh, mein Papa war ein schöner Mann. Ei, wie er lacht, sein Mund, sie sein so breit und rot. Und seine Augen wie Diamanten strahlen. Oh, mein Papa war ein wunderbarer Clown. Oh, mein Papa war ein schöner Mann. 도봉구 방학 3동의 김준희 양, 아버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빨리 나으시고 또 준희 양도 원하는 걸 이뤄서 10년 후에는 정말로 준희 양이 꽃다발 좀, 제 꽃다발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Oh My Papa, Liz Asia가 불렀고요. 영화 속에서는 다른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죠. 영화 이노센트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제 이노센트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혼재된 역사 위에 혼재된 사랑이야기 그 정도가 나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소련의 정보를 빼내고 영국은 또 미국의 정보를 빼내고 독일은 또 돈만 주면 미국이든 소련이든 어떤 정보든 다 빼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죠. 동료는 동료를 또 애인은 그 애인을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는 혼재된 역사. 자, 이런 영화 속의 분위기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존 슬레진저 감독은 캐릭터를 뒤집고 있어요. 영국 배우 앤서니 홉킨스를 미국 장교로 또 미국 배우 캠벨 스코트는 영국 청년으로 등장시켰죠. 존 슬레진저 감독은 워낙에 그 다큐멘터리 터치의 사회물이 장기죠. 미드나잇 카우보이로 극찬을 받았었는데요. 드릴러 수법을 가미한 마라톤맨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었는데요. 이 영으로도 유명하고요. 이 이노센트도 드릴러의 수법이 잘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화 중간에 보여지는 롱테이크의 계단 씬은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단, 바로 존 슐레진저 감독의 특징이에요. 나선 형 계단의 한 가운데를 카메라의 중심에 맞춘 뒤에 줌 인, 줌 아웃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같은 장면을 비춥니다. 마치 코엔 형제 감독이 모자만 클로즈업한 장면을 어떤 작품에서든지 꼭 집어넣듯이 이 계단 장면은 슐레진저 감독의 독특한 일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유럽의 참신한 두 편의 영화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영화와 함께 개봉을 눈앞에 두고 있는 또 두 편의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뭐 개봉 전부터 말이 많았던 영화 한 편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해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요. 두 청년, 그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두 청년이 생존의 터전인 바다를 폭력 조직에게 빼앗기면서 얘기가 펼쳐지는데요. 이들은 각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바다를 지키려는 의로운 젊은이, 또 한 사람은 검은 조직의 하수인이 되죠. 그리고 절친했던 두 친구는 대결을 벌입니다. 자, 이 두 친구로 허준호 씨와 이일재 씨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허준호 씨는 캠벨 스코트처럼 그 아버지의 대를 잇는 배우죠. 고 허장강 씨의 막내 아들로 요즘에 참 화닥이 두드러집니다. 이일재 씨의 경우는 장군의 아들에서 그 눈빛이 강한 김동호로 등장했었죠. 그리고 독고영재 씨가 조직의 보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감독의 데뷔작이고요. 소설과 김중태 씨의 같은 제목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영화에서는 특히 해상에서의 그 격투 장면이 아주 볼만하다고 해요. 굉장히 실감나고 그 몸싸움이 치열했다, 그런 뒷소문을 들었는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적의 주제가 들려드릴게요. 허준호 씨가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아직 그 노래 제목을 정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해적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해적 들어보시죠. 세상의 모든 것 나를 가로막고 포기하듯 하루를 보낸 날도 많아. 강함자가 모두를 차지하는 세상, 내 가슴에 바다마저 지도 몰라. 내가 가진 그 모두를 빼앗아 간다 해도 저 바다는 지켜야 해. 아픔이 크다 해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사인으로 덮인 정글 속에서 승냥이처럼 비상을 열망하는 것이나, 그러나 폭풍은 몰아치고 거침없이 자유롭게 세상 속의 바다를 뚫는다. 영화 해적의 주제가 띄워드렸습니다. 허준호 씨가 노래를 불렀고요. 아직 제목을 못 정했다고 했는데도 저희가 굳이 이 노래를 들려드리는 것은 빨리 노래도 들으시고 영화 내용도 들으시고 우리 영화 좀 많이 많이 보시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야한 만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한국 영화계에 성인 전용 애니메이션이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해서요. 바로 블루시걸입니다. 야, 저 이거 예고편만 봤는데도 너무 야하던데요. 특히 저는 약간 영화 소개하기도 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 만화라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몸이 더 과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내용은 하일이라는 청년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밀반출된 조선 왕조 하사 보검이라는 보물카를 찾아서 일본으로 가죠. 한국에는 사랑하는 그 체린이라는 여성이 있지만 일본에서도 한 여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조슈아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고 또 그녀와도 심상찮은 관계를 맺죠. 자, 이 만화는 한마디로 남자에게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문제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영화는 이 만화 영화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목소리의 주인공들인데요. 그 월트 디즈니가 라이언 킹의 제레미 아이언스, 우피 골드버그 이렇게 유명 배우들의 목소리를 등장시키고 또 알라딘에서도 그 램프 요정 지니를 로빈 윌리엄스가 맡은 것처럼 블루시걸에도 한국의 유명 배우들이 목소리로 등장합니다. 주인공 하일은 최민수 씨가 맡았고요. 그 애인인 체리는 김혜수 씨가 맡았습니다. 아, 그 외에도 엄정화 씨, 조형기 씨, 노영국 씨, 그 이름만 들어도 짐작이 가는 배우들이 목소리로 출연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성우가 아닌 배우들의 더빙 실력, 과연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만화 영화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타임캡슐의 수장 품목으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그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하는 그 타임캡슐에 지금 서울 모습 담기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이 블루 시걸은 성인 전용을 위한 애니메이션의 시초라는 점에서 이 타임캡슐 수장 품목으로 채택됐고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시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블루 시걸 중에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최규성 씨가 부릅니다. 어둠의 빛. 가는 순간에 하이텔의 You Want It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이 백조의 전경이 과연 어느 영화에 삽입되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애수에서 비비안 리가 발레리나였다는 사실 기억나세요? 그 발레리나로 로버트 테일러가 그 발레 공연을 보러 가잖아요. 그때 비비안 리가 출연하고 있었던 무용하고 있었던 그 발레 제목이 바로 이 백조의 호수였습니다. 백조의 체코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에서 정경, 패트릭 갈러의 플로디언즈로 띄워드렸어요. 오늘 신청곡 띄워달라는 분의 신청곡을 반도 못 띄워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신창훈 씨, 서울 성동구 중국 사동의 기라성 씨, 이름이 참 근사한데 기라성 씨, 강남구 대치이동의 윤현식 씨, 그리고 강남구 대치이동 역시 노승재 씨, 서울 강남구 도곡일동의 희나 학생. 참 카드도 잘 받아봤는데요.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의 신청곡을 못 들려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인천의 손지선 씨의 신청곡은 띄워드리겠습니다. 저의 끝내주는 졸린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하셨는데 다 지금까지 깨어 계신지 모르겠어요. 손지선 양, 주라기 공원의 테마 띄워드리시오. 공원을 일주하던 일행이 티렉스와 처음 만나는 장면, 이어서 주라기 공원의 테마입니다. 자,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요,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서 독서실에 계시는 이화우 학생에게 아주 힘내서 공부하라는 의미로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음악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님은 여기서 물러갈게요. 좋은 밤 되세요. does he think he's going? When you gotta go, you gotta go. Right all the time.